조선노동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강원도 정신을 더욱 발양시켜 나가기 위한 강원도 사상일꾼 회의가 19일 원산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도안의 당 근로단체 책임 일꾼들,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과 당 정책을 결사 관철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 총화하고 만리마 속도 창조의 불길 드높이 올해의 전민 총돌격전에서 강원도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강원도 정신의 불길 높이 시대의 앞장에서 폭풍쳐 내달리자는 내용의 녹화 편지물을 시청했으며 강원도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날 원산시 해안광장에서는 도안의 방송 선전차들의 출동식이 있었습니다.